술은 슬프 메마른 한숨 모두 다 태워버렸네 생각하면 가슴만 아픈 예 추억을 태울 때 사랑하던 맘 그 하나만은 태우지 못해 울었네 무정하기에 울었네